조국 해방 일어난 돌세 즈음하여 로마니아 새 사회주의당이 9.1 인도네톤 폐지 주체 사상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해방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래서 일제기 10대에 오리신 나이에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주체 사상 선군 사상에 기초하여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었다고 하면서 그의 불멸의 업적은 세계 반제민족 해방투쟁사의 길이 빛날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